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, 남조선 괴뢰군부 깡패들의 무지막지한 군사적 망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를 5월 28일과 29일 러시아, 중국, 레바논, 튀르키예, 일본의 통신신문, 인터넷들이 보도했습니다.